오늘은 요단을 건너라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이라고 있는데 구분법을 아십니까? 명품이 뭔가 짝퉁이 뭔가.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구별하라고 그러대요. 비가 올 때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이고 안고 가면 뭐 명품이래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무릎 위에 가만히 놓고 있으면 명품이고 저쪽에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짝퉁이래요. 남편이 사준 건 짝퉁이고 애인이 사준 거는 명품이래요. 뭐 누가 장난으로 했겠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명품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품들이에요. 작품들이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 관문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계속 해 오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어요. 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했겠어요. 아무리 담대해도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그 지도자가 그만두고 내가 그 뒤에 있다 하면 처음 할 땐 정말 힘듭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준비하셔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그 두 사람이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당한 모든 일을 그대로 보고하고 뭐를 보고했을까요? 여호수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는 건너가는데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저 땅에 있는 어떤 백성이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시온왕, 바상왕 다 물친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더이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옳다. 믿음이 이제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독려를 하죠. 야, 이제 가자! 시띔이라고 하는 곳은 한 30리 길인데 요단강까지 단숨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자고 건너간다. 이제 건너간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인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준비해서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누구를 준비해서 넘어졌던 나를 쓰러졌던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탐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한 영혼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단강에 딱 섰어요. 예로부터 요단강은 항상 이 경계선이에요. 항상 갈릴리 호수 위에 이 시리아라고 하는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가 경계선이 됩니다. 또 이쪽은 이쪽에 있는 요르단과 경계선이 돼요. 밑에 또 지금은 이제 이집트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다 경계가 되는 것이죠. 사해 밑으로는 또 딴 땅이에요. 항상 경계가 돼요. 요르단 이 강은 강 뜻이 뭔가 하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항상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한 130km 되는 이 거리를 물은 계속 내려갑니다. 제가 이 가본 지금 상당히 20년쯤 된 그때도 보니까 물이 없어요. 지금은 뭐 만약에 요단을 점령한다 그러면 뭐 얕은 데는 발목밖에 없어요. 물이. 거의 말랐어요, 다. 근데 이 당시에는 다릅니다.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려고 딱 쓸 때 그 당시에 철이 언제인가 하면 5월쯤 됩니다. 보리 모맥,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이때는 날씨가 더워요. 저도 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여리고에 갔는데 너무 더워.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바다에서부터 한 250m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더워서 요단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헬몬산이 3월, 4월, 5월부터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릴리의 호수의 수면이 점점 높아지면서 요단강이 막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덕까지 막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지금은 폭이 좁지만 그 당시에 물이 점점 흐르면은요, 한 뭐 200m, 300m까지 막 넓어집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자, 이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왜 여기를 건너라고 하실까? 하필은 왜 이때 오게 하셨을까? 의문점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 강을 가장 먼저 건너갔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강을 건너갔어요. 저 위에 원래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이방 사람인데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 강을 건너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이 야곱 족속들이 70명이 가서 거기서 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히브리인,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인. 히브리인의 뜻은 강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을 건너가야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는데 그냥 맨발로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는 그냥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예배케 하십니다. 계속 그들을 성숙시켰어요. 이제 40년쯤 교육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제 발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됐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라.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도 지금 자신감이 없었지만 라합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8절 보면 너는 언약궤를 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게 하라. 나 이 말씀만 주셨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요단에 들어서라? 아, 그럼 갈라진다. 갈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 물에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자기의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성숙을 지금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라. 너희들이 건너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필이면 이 나쁜 때, 어려운 때 건너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완벽하게 준비된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 어설프게 준비됐을 때 하라고 하세요. 인생의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어떤 위험도 겪어보지 않은 그때가 위험한 시기예요. 어려운 일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자라간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집니다. 이게 왜 나한테 오냐고 그래요. 근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분들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아, 나는 이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고 징계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 앞에 섰어요. 어려움 앞에 딱 설 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신을 주셨고 이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시고 어려움을 던져주실 때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고 또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준비해야 되는 이 준비 과정이 있어요. 준비. 그것이 건너기 전에 가져야 되는 준비 과정인데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요단을 건너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가지의 준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강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짜야 돼요. 지금 저 물을 건너가려면 수영복을 준비해야 될까? 보트를 준비해야 될까?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너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 성결. 하나님은 좀 어떤 때 보면 좀 엉뚱하세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 앞에 서 있어요. 야, 직업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뭐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룩해라 그러시죠. 거룩해라. 하나님 웬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은혜 받고 왔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룩해라 그러세요. 거룩해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시험 밤을 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니까. 이게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24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75세부터 지금 99세가 됐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세요. 자식 준다는 말씀도 안 하세요. 완전하라 그 말씀은 나처럼 거룩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데 하나님은 거룩이 급선무예요. 모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언제 줄게 네가 뭐를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모세나 노아에게도 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창세기 9장에 보면 지금 홍수 다 끝나고 이제 방주 열고 나가가지고 이제 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집도 줘야 되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창세기 9장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야 이제 고기를 잡아먹을 때 피째 먹지 마라. 그 말씀 하세요. 이 말씀 뭐예요? 너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지금 집 짓고 살 먹고 살 게 지금 고민인데 거룩해야 돼 하고 그걸 먼저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지만 고기를 핏째 먹지 마. 이게 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모세는 받는 데 관심이 있지만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고 내 거룩이 우선이라고 해요. 거룩.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거룩을 외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관심이다. 내 자식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거룩하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세요. 지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뭔가 하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준비해서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뭐 수영복 입고 뭐 수영 쳐서 건널까 뭐 해서 건널까 그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자격 조건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씻음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야 다른 게 우선이 아니야. 거룩하라니까. 나와 만나려면 거룩해야 된다. 내 축복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거룩에 있어요. 거룩에 있어요. 그래서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그래서 성결케 하기 위한 이 두 가지가 이 출애굽기 19장에 주어졌는데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옷을 다 빠르라. 옷을 다 깨끗하게 빠르라. 옷을 빤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 세탁이에요. 신분 세탁. 옛 습관, 옛 생각, 옛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입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그래요. 두 번째, 정욕을 내려놔라. 그래서 부부관계를 중단하라. 이게 두 번째. 우리의 정욕적인 세상적 관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서서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는 거룩. 이 땅을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쉽게 건너갔습니다. 뭐 어떻게 건너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사서 24장에 보면 우상장수 데라가 강 저편에서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 강 이편에 있었다.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넜는지는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건넜는가? 은혜로 건넜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거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구원받은 은혜로 거든 그 다음부터의 요단강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벽들은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의 영적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라. 그것은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두 번째는 믿음의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준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앉아가지고 이제 강 갈라지기만 가만히 기다리면 안 갈라졌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었으니까 이번에도 갈라지겠지. 천만에요. 안 갈라집니다. 40년 동안의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잘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장성한 신앙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믿음으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갈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발을 물에 담궈가지고 물에 잠겼어요.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15절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풍덩, 풍덩, 풍덩 잠겼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나는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잠겼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물에 첨벙 뛰어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호사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것을 이 여호수아는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응답을 통해서 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법궤 메고 가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 됐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다 깨웁니다. 다 일어나. 이제는 가는 거야. 그리고 그 30여리의 길을 가가지고 요단강 앞에 쫙 세우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간다. 이게 믿음의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들어서게 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안 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처음에 그 물에 첨벙 들어갈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될 것을 미리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지금 그려보고 가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나가라. 믿고 나가라.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1장 2절 3절 쭉 보면 그래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함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어요. gave, gave. will이 아니고 이미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서 이 문제를 놓고 막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미 해결해 준 걸 왜 못 믿어요? 넉넉히 이기도록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셨잖아. 그럼 그걸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갑니다. 이런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지 그 요단강 가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을 행함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의 준비가 필요했다.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따르라. 뒤를 따라오라. 앞서지 말고 뒤를 따라오라.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십계명 돌판 두 개가 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가지 의미합니다.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은 뭐를 통치하세요? 뭘 가지고?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우리를 먹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그러나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그 말씀이 서면 같이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선생이 유명하게 말한 것이 개혁주의 성도들은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또 서는 곳에 서라. 이게 개혁자들의 어떤 모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면 서는 곳에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납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으로 맞춰지는 것이죠. 순종이 뭔가 뭐 항복하고 굴복하고 뭐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순종은 행복으로 이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결과는 기쁨이요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죠. 순종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으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 거기만 바라보고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앞서지 말고 그리고 2000규빗쯤 뒤따라가라. 이렇게 멀리 한 900m, 1km 정도 뒤따라가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가? 다 볼 수 있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볼 수 있게. 가까이 가면요 앞에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뭐 안 보여요. 그러니까 1km쯤 뒤따라가는데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앞장서 가는 그것을 확 보고 한 발 한 발 언약궤가 서면 같이 서고 또 가면 또 가고 하나하나 똑같이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따르라. 법궤를 보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앞장서서 가리라. 내가 너희의 대장이 되고 너희의 사령관이 돼서 앞에 가니까 나만 따라오면 길은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길이 예수님이세요. 길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길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홍해를 갈 때도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니까 그게 길이 된 거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건너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만 따라가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주변으로 밀어내고 내가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서 나를 내 일을 저 주변에 몰아내시고 너도 나를 주변 취급하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일이 우선이고 너는 주변이야. 나중에 해결되면 고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장서서 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갈 때 모든 일들이 요단강이 다 해결되고 열려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의 근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만 따라가야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의가 많으면 회의가 되는 거예요. 다 한마디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막 머리 싸매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회의할 때 회의 소리가 많아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없는 문제도 막 얘기해가지고 더 고민되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 그럼 저럴 때는 어떻게 해 이러다 보면 문제만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놓게 돼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문제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하시나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오르면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막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요. 사탄이 틈을 타면 분리의 영인 그 사탄이 일어나면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가면서 하나로 묶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대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적이어야 되지만 민주주의로 가서는 안 돼요. 주의라는 게 참 문제예요. 신비한 기독교는 신비한 건데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주의라는 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기독교는 다수결의 원칙에 가서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면 성경에 쓸 게 없습니다.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가야 되는데요? 그럼 다수결로 했으면 출애굽 안 합니다. 홍해 건너가는데 다 뒤 돌아가자 그럽니다. 근데 모세 혼자서 가야 된다 그럽니다. 또 정탐꾼을 12명 보냈어요. 근데 2명은 오케이, 나머지 10명은 노 그러면 그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은 민주적이었지만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늘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순종하라고 뒤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앞서갈 때 뒤따라가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데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물고 가면 자기 자리를 빨리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리가 없어요. 요단강은 절대 못 건너갑니다. 아무리 위에 리더들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왜 저렇게 할까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는데 막 메고 막 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저래 미쳤어 막 이렇게 됐으면 제사장들이 가면서 흔들리면요 요단강 그날 못 건너갑니다. 아예 못 건너갈 수 있어요. 뒤에서 묵묵히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다. 제사장도 우리 지도자들이 저 앞장서서 가니까 우리는 그대로 지켜서 순종해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요단강이 건너가게 되고 열려지는 것이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더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때 내게 복이 있는 순종할 때 모두가 평안한 그래서 순종이 행복이라고 하는 순종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의 수고를 늘 상상하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들이 지금 1km 메고 갔어요. 먼저 힘듭니다. 지금 물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에 딱 들어설 때, 잠겼을 때 쫙 갈라집니다. 마른 땅처럼 갈라집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200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이분들은 서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한두 시간에 건너갔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서가는 지도자들은 희생하고 힘들고 고민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앞서가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가 얼마나 애쓰는가 이거를 기억해야 되지. 그거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고라. 고라가 누군가 하면 모세의 사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모세의 사촌. 야, 사촌인데 왜 우리는 제사장들로 안 세우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도대체 말이야,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의 백성들인데 왜 당신들만 지도자로 세우고 당신들만 제사장 하는 거야? 그때 이 모세가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너를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과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모두가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늙어서 죽으면 내가 하나님이 잘못 세운 거고 이 땅이 갈라져서 너희들 삼키면 하나님이 오르신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이 쫙 갈라져서 온 고라와 그 가족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빠져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250명이 향로를 들고 왔는데 향로에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싹 태워 죽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부족함들이 있어요. 연약합니다. 그들도 고민하고 실수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의 말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일꾼, 제사장들, 또 지도자들의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감동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노고와 수고를 늘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갈 때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거기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약속의 땅을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그냥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잘 준비해서 건너가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사람이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지도자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묵묵히 함께 기도하면서 뒤따라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첫 발을 내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믿음으로 한번 첫 발을 내딛어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뜻에 잘 안 맞아도 아멘 하고 그 뒤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과 같은 여리수와 같은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승리가 보장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